Check it out, check it out. Check it out, check it out now. Check it out, check it out. 잠시만 wait. 열심히 집중해 달리고 있는 중이야. 정말 난 진지하다고. 두 손에 꽉 핸들을 쥐고 딱 느낌이 뭔가 좋아. 하지만 뭐 어때 용기 내보는 거지 바로 지금이 아닌 안 되는 일이야 빠진 건 없는지 천천히 하나씩 just check it out 시동 걸자마자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와 시끌벅적여긴 지금 우리만의 paradise 어딜 가도 안 나와 우리 함께니까 야 기분이 칙칙 한 것 같은 my bestie 쏟아지는 태양 끝이 필요해 어디든 가보자고 우린 어느새 작은 지도 위에 check it 감성 딱 나오는 view 조금 느리지만 뭐 어때 그냥 가보는 거지 그게 오늘이 아닌 안 되는 일이야 하늘은 높은지 계절은 푸른지 Just check it out 시동 걸자마자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와 시끌벅적여긴 지금 우리만의 paradise 어딜 봐도 아름다워 우리 함께니까 떠나서 본 거기 다음에 꼭 우리 같이 가자 했지 그때 했던 약속 잊지 않았잖아 우린 So pick it up 오렌지 빛 노을 건너 꿈을 꾸듯 우린 drive 조금 이른 별을 만나 오늘 밤 서로에게 기댄 채로 한 번 쫄다 엄마 나 Check it out, check it out. Check it out, check it out now. Check it out, check it out.